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러시아에 계시는 3만이 넘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의 인사 올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아, 저희 집 앞에 머리를 아주 잘 잘라주는 미용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인즉 장사가 잘 되니까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 가게가 장사하기에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워낙 원장의 실력이 좋아서 미용실을 들렸던 사람들이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흥업이 됐던 건데, 그래서 건물주가 도대체 저기에 무슨 가게를 내려고 저렇게 분주한가 싶어서 봤더니, 아 글쎄 그 자리에 본인이 미용실을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기만하는 이단들의 모습이 이 상황 때문에 떠올랐다면 정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된다고 그 자리에 다시 미용실을 세운 그 건물주, 장사가 잘 될진 확실히 미지수입니다. 미용실이 장사가 잘 됐던 것은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원장님의 실력이 좋아서였던 거잖아요. 혹시 우리 신앙도 이렇게 엉뚱한 것 때문에 주목해서 힘을 쏟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무덤에 머물러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중파 1188kHz와 1566kHz를 통해서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중국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러시아에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북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분들이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발췌하자면 뭐 저희가 신변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방송을 아주 잘 듣고 계신다는 사실과 때때로 북녘에서 특히 연선지방에 이 중국산 핸드폰으로 외부와 통화하는 사람들 단속을 하려고 방해 전파를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아주 또렷하게 깨끗이 잘 들리고 지하교회 성도분들 영육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방송을 제작하는 저희도 얼마나 큰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의인 7천명을 아니요. 7천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적당에 남겨두셨고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남북의 통일을 주셨을 때에 밝히 진실을 보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소감 있으십니까? 또 북녘 땅에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샵 1069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샵 1069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소감과 찬양 신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탈북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 우리 고려의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함께 알아보고 또 영혼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시간 일어나 걸어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선교교회 이영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제게 간증을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다가 무릎을 꿇고. 근데 사실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감동에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육신의 건강 고려의학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지은 한의원 운영하고 계시는 탈북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북한 선교회 선두주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선두주자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정말로, 지금 북한 사역 하신 지가 목사님 거의 한 20년 횟수로 네. 되어 가시죠? 네. 야 오래 하셨어요. 너무 와버렸습니다. 이 사역.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2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나? 이렇게 약간 좀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지하교회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아 제가 한번 그 1시 오후 생방송에서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분이 이제 보내셨는데 북한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 문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게 다 네.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성도가 크리스천이 1200만인데 제가 보기에 그중에 1%만 기도해도 12만 명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아유, 뭐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북한 성도 여러분들 새벽에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 분발하셔서 새벽에 기도 가시는 분들이면 사실 참 믿음이 공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북녘을 위해서도 함께 단 1분만이 더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통일을 앞당기는데 지름길이 열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 대한민국 통일 반드시 시킵니다. 아멘. 기도로 통일합니다. 네, 4월 셋째 주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는 뭐 일교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쌀쌀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뭐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었고, 계절적으로도 뭐 이제 내일 모레가 고구예요. 네. 자연에서는 이제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곡식이 싹을 틔우면서 야 이제 진짜 봄이 됐다. 뭐 이제 경칩 뭐 이렇게 뭐 입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봄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죠. 뭐 두꺼운 옷 입을 일도 이제 없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뭐 주말에 굉장히 공원이나 뭐 한강 둔치 같은 데 나가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1년 중에 뭐 봄이 제일 운동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네, 그렇죠. 운동하기 가장 편안한 계절이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계절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움츠렸던 기운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사실 운동이 필수고요. 또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봄에 꼭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은 무슨 운동하시나요? 저는 수영하고 예 배드민턴하고. 아 맞다. 예전에 수영을 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운동입니다. 배드민턴도. 배드민턴 어떻게 북에서도 많이 치실 수 있는 환경입니까? 배드민턴은 저 있을 때는 없었어요. 북에. 아 없었군요. 예, 최근에는 좀 있기는 하나 봐요. 배드민턴은 없었고 그 정구. 정구. 예. 정구 한번 탁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이거, 동그란 고무공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테니스인데. 예, 테니스. 고무인데, 고무공 갖고 왔어요. 예. 촌사람이 되나가지고. 정구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운동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운동하기 계장이 편안한 계절인데, 뭐, 춘곤증 이야기도 몇 주 전에 나눴었고요. 뭐, 예방이나 치료 이야기도 해주면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는데 봄철 운동과 여름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봄철은 한의학적으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름은 한의학적으로 어떤 상기에 속할까? 이런 궁금증도 사실은 드는데요. 여름은 한의학적으로 심장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장은 혈액 흐름과 연관될 거란 생각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름이 더운 계절인데 심장의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봄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기도 하고요.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서 봄의 건강관리를 그러면 해야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봄철이 장기는 간이잖아요. 간은 수많은 혈관들이 그물 모양으로 얼기설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섭취한 여러 가지 음식물이 해독되기도 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고 이러한 생리적인 그 기능들이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또한 간은 저혈 기능, 즉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봄철이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름의 심장 기능의 활성화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음식 조절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봄철이 간 건강은 항상 얘기하지만 인체의 피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피로를 적게 느끼기 위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 몸이 피로를 적게 느끼게 하려면 산소 포화도가 높고 나쁜 독소 배출이 원활하고 이렇게 해야 적게 피곤하잖아요. 네.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인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 예, 봄철이 운동하기 좋고 편안하고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걷기, 등산, 뭐 거기에 더불어서 줄넘기. 근데 사실 줄넘기 같은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걷기나 등산 같은 거는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걷기라고 하면 이제 사실 아 이게 뭐 걸어가지고 운동 그렇게 뭐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이게 더 뭐 운동을 할 때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이런 어떤 조언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머리에 딱 닦일 만한 그런 특별한 방법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하는 게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촉촉하게 날 정도로 네. 그리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약간 숨차네 이런 느낌을 받는 정도까지 걷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너무 무리하게 뛰거나 지나치게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물질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요. 또 육체도 좀 더 피로해지기 때문에 다음번 운동을 하기 싫어져요, 사람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다음에도 또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하고 시간이나 강도를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거든요. 또 운동량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폐활량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폐활량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 부담도 조금씩 덜어지게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심장은 여름에 우리가 더위를 이겨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네요. 네,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무리는 하지 말라 그 네. 말씀을 또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뛰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걷는 정도 운동하는 게 오히려 더 좋네요. 훨씬 좋죠. 예, 발목에 부상도 안 생기고. 네. 부상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이제 네. 연세 많으신 분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관절이라든지 발목 아파서 걷는 운동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죠. 네. 예, 사실 이런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뛰거나 걷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분들한테 예,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격렬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나 인대를 상하게 되고 그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염증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몸에 맞게 운동 시간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게 좋고요. 전혀 운동을 그렇게 뭐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의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전날에는 10분, 15분. 예,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15분에서 17분 또는 20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아 내가 20분 운동을 했는데 발목이 아프네 힘드네 하면 다시 17분이나 15분으로 돌아와서 아주 천천하게 몸이 적응이 돼야 예 무리가 없이 운동 시간을 맞출 수 있고요. 나중에 30분, 40분까지 정상적으로 예, 걷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 시간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조급하지 마시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성이 되네요. 제가 좀 이래요. 약간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했다가 제풀에 막 아유 죽겠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말고 막 이랬던 적이 많은데 조금씩 정말 뭐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5분 걷고 일주일 동안 또 2분 정도 늘려서 일주일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구나라는 뭐 참 왕도가 없습니다. 걷기 같은 것조차도 너무 뭐 이렇게 단시간에 효과를 보려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급하게 운동을 하진 마시고요.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셨다가는 조금씩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시간을 늘려가시고 뭐 전략적으로, 규칙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도 이렇게 자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도 혹시 뭐 이렇게 뭐 걷는 운동 하실 때 보통 그 왜 아주머니들 약수터나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은 참 괴상하게 운동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앞으로, 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박수 쳤다가 뒤로 이렇게 박수 쳤다가. 네. 뭐 이렇게 막. 앞뒤로 박수 치는 거죠. 그렇죠. 앞뒤로 박수 치다가 막. 뒷걸음으로 가기도 하고. 뒷걸음으로 걷고, 나이 드신 뭐, 아저씨 같은 분들은 뭐 나무에다가 등을 막 세게 치시면서. 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걷는다, 운동한다 하는 거는 제일 편안한 자세에서, 예, 내가 제일 편안한 자세에서 걸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단 가능하면 조금 빨리, 네. 그래서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자세를 보게 되면 발꿈치를 90도로 하고요. 네. 손은 뭐 계란 하나 질 정도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네. 발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 그런 그것이 가장 좋은 운동 그 자세예요. 어떤 운동이든 얼마나 지구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폐활량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폐는 우리가 가슴뼈 안에 있어요. 가슴뼈는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 있고요. 늑강근이나 아니면 대흉근 같은. 그래서 이렇게 발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 근육이 산소 보화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안에 그 이 흉곽이 잘 움직이게 되죠. 그것이 곧 폐활량을 누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발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걷는 산 운동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앞뒤로 박수 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게 여기를 움직이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아, 이게 네. 도움이 된다면 네. 여러분 앞뒤로 박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는 조금 네. 우스꽝스럽지만 네. 뭐 와, 이게 다 이유가 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유산소 운동 뭐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뭐 건강이나 컨디션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등산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예,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단 등산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여도 무리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산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인 경우 친구가 같이 등산 가자.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한번 등산 가게 되면 뭐 숨을 참고 저 끝에까지 올라가야 뭔가 내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그래요. 네,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 15분 내지 20분 정도 걷고 10분 쉬고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등산에 익숙하신 분이라 해도 한 40분 정도 걷고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 뭐 본인이 비만이 있으시다든가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하면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거나 비만을 갖고 계신 분은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등산을 한다 하고 헐떡거리며 산에 올라가고 숨 헐떡헐떡 쉬고 이럴 때 심장이 갑자기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는 거의 뭐 생명이 경각에 다다르는 일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몸을 좀 적응시키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걷기든 등산이든 또 뭐 줄넘기 이야기도 잠깐 주셨는데 무릎 관절이라든지 뭐 발목 이야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심장도 이제 무리가 가게 하면 안 되겠지만 걷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관절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민간요법,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어깨라든지 네. 무릎 통증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네. 납니다만 뭐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한번 자꾸 다시 해도 한번 뭐 그렇죠.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걷기나 등산 같은 거는 뭐 좀 적당하게 하지 못한 발목에 충분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특히 등산에서 내려올 때 그렇죠. 예, 잘못하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고요. 그 또 삐지 않더라도 저녁이 되게 되면 발목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삐었을 때는 사실은 무조건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 사람들이 따뜻한 찜질을 해야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삐었을 때는 무조건 찬 찜질. 그래서 특히 발목이나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아프거나 부어오르거나 할 때는 잔물찜질 한 이틀 정도 하고 붓기를 좀 해소시키고 염증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을 예, 하는 것이 좋고요. 미리 예방을 하려면 등산이나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날 저녁에 무조건 찬물로 먼저 씻고 따뜻한 물에 발을 살짝 담궈내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피로도 풀리고 발목이나 이런 관절이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봄철 건강 지켜가면서 또 여름을 나기 위한 걷기 운동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언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새벽 기도라든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라든지 네. 또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네. 한다든지 말이죠. 네. 근데 이것도 뭐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무리해서 이걸 시작을 하면은 지치겠죠, 목사님.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정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2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설파하며 그래서 3주죠, 세 일의 3주죠, 3주.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정말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새벽 기도와 말씀의 묵상은 늘 하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어떤 기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좀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3일을 작심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3일을 또 작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20일 되면 어느 정도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천천히 하시되 가능하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양보다도 할 때,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그 양보다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정말 한 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간에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저도 역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코치가 그러니까 말씀 정확한 동작을 할 때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운동 자세를 잡고 하면 그것이 배우고 난 다음에 이틀 쉬어도 그 운동 효과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자세와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된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운동을 30분 이상 하고 또 뭐 10분 휴식하라 뭐 이런 기준을 또 우리 원장님이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기도나 말씀 묵상도 어떤 이런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뭐 무조건 은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양과 질은 비례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질, 양을 많이 강조해버리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외형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너무도 질만 강조해버리면 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터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균형을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장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짧게 하더라도 제대로. 자주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네네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밥을 먹듯이 내 영도 역시 밥을 먹는 생각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밤 우리 밥을 먹을 때 역시 우리 영의 양식을 먹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합니다. 또 점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이 영의 양식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몸에 배여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좀 믿음을 키운 아이들은 그렇게 경건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봄철 건강관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상식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와 묵상 꾸준히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새벽에 보내드리고 있는 코너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렸고요. 지금까지 할북민 한의사이신 김지은 한의원의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사역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철거 떠나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김의배의 음성으로 즐겁도다 이날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들어가서 그 승리가 주는 유익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입니다.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정죄된 자는 예수께 전가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마귀의 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일입니다. 육신이란 말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옛사람, 죄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육신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사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죄를 처리하신 것은 바로 죽음도 처리하신 것입니다. 저주도 처리하신 것입니다. 지옥도 처리하신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저주,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인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인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미 패배한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마귀는 십자가에 의해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도 대적마귀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정복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승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사탄을 이기고 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그 피를 증언한 말씀이 승리를 하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이겼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편으로 편지를 전해주신 북녘당의 지하교회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털 호락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안부 올리면서 4월 1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Pure.